돌아서지 바랄 게 없을 때쯤 아무것도 못하고 서 참을 수가 없어 널 가지고만 싶어 함께였는지 그래 너의 첫 느낌이 기억나 얼마나 뜨거웠는지 나도 모르게 어느새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겼는지 그래 내가 변했어도 나쁜 놈 소리 말고 난 진솔한 대화를 원해 그리고 그 전에 무엇보다 너의 사랑을 원해 I need you to keep it 100 다른 남자들이 와도 나를 돌아봐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나를 돌아봐 너도 알잖아 baby 다른 놈과 날 비교할 순 없어 다시 내게 돌아봐 내 머릿속에 널 봤어 처음 봤던 그대로네 날 안던 널 그려보네 hey. 미안하다는 말은 네가 아닌 내 속에 던져